Yeah, that feel. 그럼 이 착해. 그럼 과연 감히. 그럼 과 하루 쟁여. 그럼 다들 재미. 그럼 보면 fake. 너희 몰라 maybe. 몇년 동안의 빈터슬. 말리지만 멀씬 맞들. 못 이룬 너희들을 위로해줄 때야. 그 위에 포인트로 써보라게. Love Elton Moon. 신경은 다 off. 그 누구든지 뭐라던. 그저 계속 first를 지키만 보면 나를 볼게. 지금 내 자리에 맞춰. I don't know, I don't know, I don't know, I don't know. 그래 멈추는 법도.